4월 5일 화요일 영원한 천국을 앞당겨 오늘을 사는 인생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2년째 되는 해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의 무리들을 위해 슬프게 울고 이집트와 강대한 민족들의 딸들을 웅덩이로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아래로 내려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 누워라. 그들은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칼에 주어졌으니 그들은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잡아 끌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도 힘센 사람이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음부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내려와 칼에 찔려 학살당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누워있다. 아시리아가 그 나라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곳에 묻혀있다. 그들 모두는 칼로 학살당해 쓰러져 있으니 그 사방에 무덤이 있다. 그들의 무덤은 구덩이 깊은 곳에 있고 그의 군대는 그의 무덤 사방에 널려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들 모두는 칼에 학살당해 쓰러져 있다. 엘람은 그곳에 묻혀있고 그의 모든 무리가 그의 무덤 사방에 있다. 할례받지 않고 땅 아래로 내려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들 모두는 칼에 학살당해 쓰러져 있다. 그리하여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엘람을 위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 무덤 사방에 엘람 군대의 여러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메섹과 두발은 그곳에 그의 모든 무리와 함께 묻혀있고 그 사방에 여러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끔찍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칼에 학살당했다. 전쟁 무기를 갖고 무덤에 내려가서 칼을 베개 삼고 죄악이 뼈에 새겨진 할례받지 않은 죽은 용사들과 함께 그들은 두루 눕지 않겠느냐. 용사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자행한 끔찍한 일 때문이다. 너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트려져서 칼로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 눕게 될 것이다. 에돔, 곧 그의 왕들과 그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곳에 묻혀있다.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 곁에 그들은 들어 눕게 됐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웅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 누울 것이다. 북쪽의 모든 왕자들과 시돈 사람들은 거기에 묻혀있다.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권세로 자행한 끔찍한 일 때문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들은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고 들어 누워서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수치를 감당하고 있다. 칼에 학살당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보고 위로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를 시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끔찍한 일을 자행하도록 했지만 바로와 그 모든 무리는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눕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죽음의 구덩이. 현재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결말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을 위해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한때 찬란한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애굽은 이제 사망의 구덩이로 내려가 아수르, 엘람 등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그들은 큰 권세를 행사하며 이웃 나라들을 두렵게 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결국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명예롭기를 바란다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힘과 재능을 써야 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천국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 성도는 인생의 초점을 이 세상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에 맞춰야 합니다. 애굽이 내려간 무덤에는 세상에서 권세를 떨치며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는 해외여행을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 공동묘지를 찾아보곤 한다.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생사관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묘지가 화려하다는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묘지가 웅장하든 초라하든 묘지에 죽음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묘지에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거나 이미 다 썩고 흙만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는 죽음에서 예외일 것이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노인뿐 아니라 청년과 어린아이도 있다는 사실이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야 비로소 미신에서 벗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변화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제철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한절 묵상. 하나님은 애굽에 앞서 몰락한 다른 민족들을 상기시키시며 애굽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하십니다. 애굽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민족이었지만 말씀을 경멸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몰락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구와 영원히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한순간에 불타버릴 세상에 집착하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